yo, finally! Is this what's been waiting for? Brand new CD! I'm all by myself, yeah. But it's so good. You're my heartbreaker, DJ! Yeah. 나도 어디서 꼴리진 않아. 아직 쓸만한 걸 듣지 않아. 너 하나 때문에 망가진 놈. 사라진 꿈 불타는 맴. 너 위해서라면 내 야몸 날려. 네가 있는 곳이면 달려. 하지만 그땐 내게 아니야. 또 아니야. 너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. 지치는 네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줘 슬프게 해.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돌아서 네 모습 차가운 그 눈빛이 싫어요. No, no. You're my heartbreaker. 내가 뭘 잘못했는지. You're my heartbreaker. No way, no way. 내가 날 떠나간대도 안내좀 못한다고. 자산나 보자고. Lovers and haters. 지긋지긋지긋해. 삐끗삐끗삐끗해. 내 사랑이 비꾸게. No way. 내가 변했다 해가 징스러니 다 먹네. 상대가 누군지 알고 말해. 난 이제 out of control. 혼자서 계속 미토. 그 자리 그곳에서 아니야 또 아니야. 넌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. 화가 난 네 목소리 모든 걸 돌려줘 슬프게 해. 그래도 좋다고 기회를 달래도 한 번 돌아서 네 모습 차가운 그 미소가 미워요. No. Girl, then why 아무렇지 않냐고.